morning look 겉은 웃기 쳐 또 너의 미소로 아침에 온 걸 알아 Wanna let you know 세상은 무리 걸 너의 아름다움은 지구위는 없단 걸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갖고 싶어 Nonsense 말이 안 돼 이런 너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던 것부터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네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져 Girl you are so beautiful more than you ever know 넌 슬럽고 있다가 또 말도 안 돼 어쩜 이리 예쁜 사람이 세상에 있나 매일 네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말도 안 돼 지옥도 온상이 돼 시간을 돌려 내 사축이게 You know I like it like that Why not baby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네가 웃을 땐 세상이 밝아져 Girl you are so beautiful more than you ever know 넋을 놓고 있다가 또 말도 안 돼 어쩜 시간이 안 나네